달라졌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녹음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왼쪽에 앉아 계신 훈님부터 오랜만에 만나면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 그다음에 자기가 누군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한 두 달 만이죠? 네. 저는 그냥 SK 브로드밴드에서 개통 업무를 맡고 있는 남은 기사라고 하고, 통신업은 일한 지 이제 횟수로 20년 됐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다음에 옆에 계신.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저는 SK 브로드밴드에서 그 인터넷 개통하고 AS 담당하고 있는 김용호입니다. 네. 옆에 계신. 아. 아니요, 끝난... 예, 계속 말씀하세요. 아니, 죄송해요. 아니, 뭔가. 아, 속상해. 다시, 네, 아. 말씀해 주세요. 현재 그 문희는 노조에 가입을 해서 문희만 노조 활동을 하고 있고요. 되게 그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어떤 걸 힘들게 살고 계신다는 얘기? 아, 일이 없어. 일이 없어서 힘들어요. 하루 종일 이렇게 그냥 논다고 해야 되나? 일이 없다는 거는 일이 안 준 일을 안 주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 개통에? 전체적으로 일은 별로 없는데 그 지역을 완전히 그러니까 한 5분의 1 정도 축소시켜 놔서 그래서 일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일종의 탄압을 받고 있는데 놀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소개 마저 해주세요. 네. 같이 놀고 있는 이진환입니다. 아, 진환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개통이요. 개통이요? 네. 개통이어도 이렇게 하시는 뭐 주택 아파트 뭐. 아, 저는 아파트 기사는 아니고요. 주택. 전봇대 타는 주택 기사입니다. 요즘에 진환 씨도 일이 없으신가요? 저 많아요.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예. 그 용호 씨는 일이 없는데 왜 진환 씨는 많은? 저도 없어요. 아, 진환 씨만 많은 거? 아, 이 중에선 제가 많아요. 진환 씨한테 많이 줘요. 이쁨 받고 거지? 있어요. 일로. 아, 많아도 어차피 한두 건 차이니까 그렇게 차이는 없어요. 그냥 근데 제가 제일 빨리 끝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집도 가깝고요. 너무 좋아졌어요. 네, 옆에 계신 분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SK 브로드밴드에서 같이 일하다가 퇴사하고 NC에 지란 그 케이블 회사로 가서 지금 AS 기사 하고 있습니다. 아, 봉근 씨는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 HNC에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6개월 조금 넘었어요. 반년 정도. 네, 반년. HNC는 좀 괜찮은가요? SK 브로드밴드에 비해서? 좀 난 것 같아요. 아, 돈으로 주니까. 아, 좋지. 돈으로 주면 훌륭하네요. 돈으로 주니까 수당을, 야근 수당을. 네, 야근 당직비를 주죠. 많이는 안 되는데. 많이 주는 게 어디예요? 통신업계에서. 통신업계에서 주는 게 참 원래 뭐? 줘야 되는데. 아니 근데 SK도 건당 준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 SK 같은 경우에 이제 야간 당직을 쓰면 건당 만 원을 줬어요. 이제 9시까지 대기를 해야 돼. 3시간 정도를 대기를 해야 되는데 3시간 동안 AS가 안 나오면 없고 한 건 들어오면 10,000원 두 건 들어오면 20,000원 요즘에는 내일 거를 저녁 때 땡겨쳐서 그렇게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다른 데 다른 센터는 그게 그렇게 해서 받는 데가 있는데 우리 금천광명센터에서는 아 센터장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의지? 뭐라고 해야 되지? 모토라고 해야 되나? 절대 시간의 수당을 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안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땡겨치는 것도 업무의 일환이다. 그래서 돈을 안 주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또 소개를 해주세요. 네, 저는 아파트 개통장애 를 맡고 있는 김준홍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준홍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뭐 잘 지냈어요. 아니, 그게 잘 못 지내신 것 같은 표정으로. 말은 뭐 잘 지냈다고 해야지. 네. 병원 입원하고 병원 입원했었잖아요. 그렇죠. 왜 입원하셨던 거예요? 아, 좀 안 좋아가지고. 아, 네. 개인 문병까지 개인... 갔다 왔는데. 그걸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아, 갔다 왔는데 뭐 어떻게 하지? 아, 다 문병 갔다 오셨어요? 아니, 훈영만 안 갔어. 아, 진짜? 나도 안 갔어. 아니, 야, 너는 결혼식 했잖아. 아, 난 아니야. 어쩔 수 없는 거고. 복귀했는데 하루 정도 있었는데 내가 또 얘기했지. 어. 안 하더라고. 아니, 나 복귀했는데 다음 날 태어난대요. 그치. 어. 갑자기 또 말이 바뀌어가지고. 근데 디스전이야? 가야 되나? 아, 그건 안 가도 되지. 디스전이야? 근데 처음부터 알고 있던 훈영은 안 갔어. 복귀해가지고. 준비할 게 되게 많았는데 나한테 문병 가야지 이래놓고 안 갔어. 부끄러워서 그랬어요. 지난주에 하시려고 했던 말. 아니에요. 이 형은 갔었어야 돼요. 왜요? 왜? 아니 맨날 일도 네. 없고 놀고 집에 가면 할 것도 없는 사람이 왜 할 게 없어요? 왜 안 가셨어요? 훈 씨 지금 말해주세요. 부끄러워서요. 나한테는 강력하게 한번 가봐야지 이렇게 나한테 권하더라고요. 안 가더라고. 우리 규리 양은 갔었나요? 아, 저도 못 갔어요. 규리 양도 안 갔대요. 준홍 씨 죄송해요. 아, 뭐 따로 주셨어. 내가 졌네요. 내가 졌네. 아, 그런 건 없었구나. 결국 나만 나쁜 놈이 됐네요. 네, 알겠습니다. 제일 형이라서 말을 못하겠어요. 네, 그랬는데 아까 이제 지난 시 결혼식 얘기가 나와서 결혼식 얘기를 좀 이어가려고 사실 저희가 두 달 전까지 훈 씨랑 지난 씨랑 라디오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지난 씨의 결혼 때문에 뭐지 라디오를 잠깐 쉬었었어요. 지난 씨 어쨌든 결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이제 결혼하시기 전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진한 씨가 이제 축하주 겸 뭐 이렇게 고맙다라고 해서 자리에 한 자리에 모인 적이 있잖아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오랜만에 봉근 씨를 1년 만에 네. 거의 뵌 거라고 알고 있는데 다들 오랜만에 보니까 어떠셨어요? 봉근 씨 오랜만에 보니까. 나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 용호 씨는 안 오셨죠. 근데 1년 만에 본 거 맞죠? 거의 1년?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까지 어색한 것 같지도 네, 않고 어색함은 네. 없었고 그렇게까지 안 워낙 봤던 거 예전에 파업 나갔을 때 워낙 동고동락을 워낙 많이 했던지라 그렇게 뭐 오랜만에 만나도 네, 며칠 만에 만난 것 같은 그런 거 네, 그렇게 어색함도 없었고 잘 놀고 잘 먹고 잘한 것 같아요. 같이 있었잖아요. 네, 네. 같이 있었는데 이제 궁금한 같이 계셨잖아요. 네. 아. 우리 그때 김준홍 군은 아마 아파가지고 일찍 빠졌고 네, 네. 가셨고 그날 우리 헤어진 네. 다음 날 들은 건가요? 에? 헤어진 다음 날? Y2K 아 그날 강한 인상이 남았나 네, 봐요. 노래방을 가서 헤어진 후회를 들었죠. 헤어진 다음 날에 그래 아. 그 다음 날에 너 입원했잖아. 헤어진 다음 날에 진짜 진한님 결혼식 때문에 모였는데 네 그 먹다가 아프다고 가더니 결혼식 안 오고 그치? 입원해버렸어요. 입원 그 며칠 뒤에 했죠. 아, 나도 안 갈 거예요. 결혼식은 올 수 있었어요. 아 진짜요? 못 갔어. 그때 너무 아팠어. 아 괜찮아요. 나 안 갈 거야. 아파봐. 이번 아파봐요. 아 서로 안 가기로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아 난 축의금 다 됐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준홍이가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 안 갈 거예요. 아, 앞으로 가지 않겠다. 네. 난 가고 죽이고 내고요. 이걸 강조하고 싶었어요. 난 가서 안 먹고 죽이금 냈어. 아 진짜요? 아 형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안 먹었다고. 안 먹고 죽이금만 죽이금을 냈어. 안 갔잖아요. 가서 안 가서 안 먹었다고 그러니까. 그냥 죽이금만 냈다고. 아, 아 가서 안 먹었다. 안 가고 죽이금만 냈다. 그렇지. 헷갈리게 얘기하시네. 어휘력이 여기서 이제 티가 나는 거지. 그래. 요새해요. 그때 이제 결혼하시는 거 보시면서 다른 분들도 이제 그날 오셨던 분이 봉근 씨랑 훈 씨잖아요. 네. 결혼식 때 오셨던 분이 그리고 진한 씨 결혼하셨었고. 근데 이제 진한 씨 결혼식에서 저도 봤는데 이제 경혜 씨랑 진한 씨가 결혼하신 건데 이게 경혜 씨가 되게 오히려 침착하신 거예요. 결혼식 당일날 제가 이렇게 사진 찍는 이렇게 신부석에 가 있었는데 이게 되게 막 친구들한테 침착하게 막 하시고 막 근데 진한 씨 표정이 좀 얼어 계시는 거예요. 되게 긴장한 거. 제가요? 네. 엄청 긴장하고 되게 긴장하셔서 긴장하셨어요. 왜 저렇게 긴장을 하셨을까 궁금한 거예요. 경혜 씨는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데 진한 씨가 너무 긴장을 하셔가지고 왜 긴장하셨을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잠을 못 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닐 것 같은데. 네, 결혼에 대해서 뭐가 어쨌든 사람들은 다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 뭐 결혼의 의미를 알던 모르던 혹은 뭐 다르게 받아들이던. 그게 진한 씨한테 결혼이 어떤 거였나, 사실은 뭐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했었나 이런 얘기가 좀 듣고 싶어가지고. 결혼하고 마음가짐.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애가 생겨야 돼. 애가 생겨야 아, 결혼한 지 너무 지금 한 달도 안 됐으니까 아직 그러니까 제가 저는 요즘에 좀 일찍 끝나니까 회사에 근데 경혜가 좀 늦게 끝나 배우자분이 좀 늦게 끝나는데 보면은 원래 밥 해먹고 그러다 보면 10시 11시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 뭐 특별하게 뭐 깊게 생각해보진 않았는데 이제 앞으로 잘해야겠죠? 경혜 씨한테? 네. 생각해보진 않았지만 앞으로의 다짐은 그냥 잘 살아보자 뭐 그런 거? 잘 살아보자. 요즘에는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결혼하시기 전에 경혜 씨랑 이제 얘기할 때 이제 계속 SK 브로드밴드를 다녀야 하냐라는 거 고민을 좀 하셨잖아요. 진한 씨가. 네, 조금 했어요. 네, 지금은 경혜 씨랑 어떻게 얘기가 되셨어요? 저번에 예전에 저희 임금만 할 때 그때 한번 얘기했었고 지금은 얘기를 안 해요. 경혜 씨랑 일적으로는 그냥 서로 뭐 일하는 거는 타치를 거의 안 하기로 거의 끝을 맺었죠. 어떤 일을 하든 서로 상관하지 말자. 아 서로 상관은 하지 말자가 아니고 이해해 서로 그냥 존중해 주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옆에 와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뭐 그 배우자분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터치는 안 하고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저희가 좀 일이 많았잖아요. 뭐 파업도 했었고 뭐 탄압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제는 뭐 많이 이해해줘요. 이해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약간 임금 때문에 부딪히는 면이 있지 않으셨어요? 임금 때문에 부딪힌 건 하나도 없어요. 임금 때문에 만약에 부딪혔으면은 아마 결혼 못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 임금이 너무 적다라는 식으로 나한테 얘기를 했으면은 아마 결혼을 심각하게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봤겠죠. 그거. 그러시구나. 네. 네. 좋은 것 같네요. 박수. 왜 박수를 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때 이제 진한 씨 결혼 보시면서 제가 되게 재밌었던 게 훈 씨와 봉근 씨의 얼굴이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도 달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똑같으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게 진한 씨가 이렇게 결혼을 하시면서 이제 네. 쫙 입장을 하잖아요. 신부랑 같이 입장을 하고 이제 사람들의 열화 같은 이런 환호 소리에서 막 이렇게 박수를 받고 축하를 받는데 이걸 바라보는 훈 씨의 얼굴 표정과 봉근 씨의 얼굴 표정이 너무 달라서 뭔지 알 것 같아요. 영화 무슨 스틸처럼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훈 씨와 봉근 씨를 같이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달라서 이 두 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뭐가 다를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훈 씨는 결혼을 아직 안 하셨고 그 다음에 봉근 씨는 이제 같이 그때 아이인 지아랑 함께 또 오셨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계속 안고 이제 케어하고 이러시느라 바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두 분의 그때 그 심정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훈 씨는 어떠셨어요? 진한 씨 결혼 보시면서. 아 근데 그냥... 잠깐만 우리 어떻게 느끼셨는데요? 저요? 어. 아 저는 말 들어보기 전에 어떻게 아, 나도 그거 되게 진행 잘하는데요? 아. 진행 잘하네요. 제가 결혼에 대해서 생각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우리 두 분의 표정을 봤을 때 네. 어떻게 느꼈는지 아 근데 그걸 제가 말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재미가 없는 네. 우리 두 분이 먼저 말씀하시고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면은 이분들의 의견에 그 동의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진 않을게요. 훈 씨는 어떠셨어요? 네? 네. 난 그냥 부러웠어. 뭐? 아 부럽기도 하지만 근데 결혼식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네. 그 진짜 결혼식은 많이 다녔어요. 그냥 끝나고 여기가 뷔페가 맛있나? 이런 생각들. 일단은 그냥 뭐 신부도 아름답고 그냥 부럽긴 하죠. 근데 모르겠어요. 하도 봐가지고 오랜만에 보긴 했지만 결혼식을 너무 많이 다니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생각이 겹치겠죠. 머릿속에서 제 다른 나의 자아가 서로 머릿속에서 다투는 그런 느낌? 어떤 자아가 머릿속에서 서로 다투는? 부럽다 뭐 그냥 그렇지 뭐 이런 거 하고 막 머리에서 싸우는 느낌? 그런 느낌이죠. 결혼식에 갔다 와가지고 계속 매일 아침 거기 그 결혼식장 뷔페가 맛있었다. 다른 데하고는 그거는 그 용어군을 좀 약올리려고 한 거예요. 계속 거기 안 먹었으니까 아마 그 결혼식장 안에 한마디로 메롱 뷔페가 굉장히 맛있을 것 같다 이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아 근데 그 자아가 두 개 부딪힌다는 얘기가 저는 좀 더 듣고 싶어요. 아 그게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 이 생각 저 생각이 막 부딪히는 거죠. 이 생각 저 생각이 어떤 생각이 부딪힌다는 부럽다 무상무념 막 이런 게 그냥 저 생각은 어? 가끔 그 안에 용어도 있더라고요. 밥만 먹어서 약 올르지. 훈 씨는 아직 그런 네. 거죠. 뭐 여러 가지 뭐 그냥 지금 농담한 거고 그냥 그런 생각이죠. 여러 생각이 겹치지 않을까요? 그냥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여러 생각이 들어가지고. 봉근 씨는 어떠셨어요? 좀 빨리 끝나고 밥 먹고 싶다. 밥 먹고 갑시다. 보기 좋네 하다가 네. 이제 빨리 끝나고 빨리 끝나고 밥 먹고 싶다. 그러니까 같이 이제 딸분이랑 같이 오셨잖아요. 지아가 지금 몇 살? 4살. 4살이신 거죠. 4살이랑 2살짜리 아이가 있으신 건데 이제 아이를 이제 이렇게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진한 씨의 결혼식을 바라보면서 혹시 진한아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게 무슨 소리 뭐 있으신지 무슨 소리지? 네. 애 낳기 전에 돈 많이 모아놔 그 얘기 현실적인 얘기를 했네요. 애 낳기 근데 그 결혼식장에서 제가 결혼했었어. 아 그 모르셨구나. 우회층에서 봉구형 맞지? 6층 층수는 기억 안 나는데 그럼 감회가 또 더 새로우셨겠네요. 그 공간에서 결혼을 하셨던 아니 그 거기선 아니고 다른 다른 데서 다른 층 층에서 그 얘기를 이제 맞물려, 그러니까 방금 하신 얘기가 이제 애 낳기 전에 돈 많이 벌어놓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아이를 낳아보신 경험이 있는 게 봉근 씨와 용호 씨인데, 이게 저는 참 궁금한 게 이제 사람들이 결혼, 그러니까 사랑을 하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되고 뭐 신혼을 즐기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를 낳고 이렇게 아이한테 다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서 살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신혼이 좋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갈 때 뭘 포기하게 되는지 부모로서, 그러니까 부모로서 포기하게 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낳았을 때 자기 자신이 포기하게 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뭔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봉근 씨랑 용호 씨가. 저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잖아. 못하고 또 금전적으로도 쓰고 싶어도 또 못 쓰고 애한테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저 같은 맞벌이 하다가 혼자 또 벌고 이렇게 돼 보니까 돈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 돈이 많으면 좋겠다. 많은 것보다 어느 정도 이제 뭐 잘못될 경우에도 대처할 그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용호 씨는 어떠세요? 포기 글쎄요. 나는 애들 키우는 거를 그냥 재미있게 키워가지고 그냥 애들 자라나는 게 재밌었어요. 그냥 처음에 애기 재울 때, 그다음에 애가 처음 이렇게 막 침대에 올라올 때 이런 거 보는 게 너무 재밌고, 딱히 어차피 뭐 사랑하는데 애가 아니었어도 돈은 계속 벌어야 되는 거였었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화목한 가정이 아니어가지고 어렸을 때 꿈이 좀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애들 날 때는 그래서 그랬는지 그냥 좀 행복하고 그냥 좋았어요.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그게 어떻게 보면 포기란, 그게 어떤 면에서 목표였기 때문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봉근 씨가 말씀해 주신, 그러니까 포기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포기했다 라는 게 어떤 건 거세요? 간혹 뭐 취미생활 같은 거 있잖아요. 친구 만나거나 그런 게 좀 힘들어요. 애 봐야 되고 하니까. 애를 봐야 되고 하니까. 아, 그 여기서 이제 다른 게 애를 전적으로 보고 있고 할머니가 애를 봐주고 그래서 하고 싶은 걸 다 했기 때문에 계속 할머니가 아이를 네. 키워와 주신 거예요. 그렇죠. 계속은 아니고 이제 그렇죠. 어느 순간부터. 지금은 그러면 봉근 씨는 맞벌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황이? 와이프가 그 애들 때문에 그 직장을 못 얻고요. 아르바이트를 좀씩 해요. 하고 계세요? 네. 파트타임으로? 네, 뭐 일주일에 세 번에서 뭐 6시간 이렇게. 그럼 아이를 이렇게 봉근 씨가 봤다가 와이프 아니죠. 보셨다고? 어린이집 보냈다가 와이프가 어린이집 보내고 퇴근하고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오고 저는 한 7시 정도? 9시면 들어가면 애들 좀 놀아주고 하고. 준홍 씨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형들이 뭐 이게 결혼도 하고 그다음에 애를 또 이제 고등학교까지 이제 키우신 분도 있고 이제 막 이제 3-4살 뭐 2-4살 이런 아이를 키우시는 형들의 얘기, 그리고 막 또 이제 그것 때문에 내 시간이 없다, 근데 뭐 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준홍 씨도 드시는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여기 또 솔로의 길을 가시는 훈님도 계시고. 아, 뭐 저는 뭐 쉽지 않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저번에 결혼하고 싶 아니 만 결혼하고 싶다까지 아니고 만나고 싶다 요새 좀 생겼으면 좋겠다. 딴 얘기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질문에 그거지.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네, 저는 그거 힘들 것 같다. 어떤 쉽지 않겠다. 쉽지 않겠다. 어떤 부분이 쉽지 않겠다. 이분이 이제 말하신 거 다 말하신 거다. 근데 예전에 준홍이 여자친구 문제로 한번 명동에서 노숙 갈 때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어떤 이야기라? 솔로 기간이 언제였고? 아 그게 무슨? 근데 봉근 씨 되게 힘드셨잖아요. 노조하면서 아이 키우시면서 계속 투쟁 계속 하시고 되게 힘드셔서라고 힘드셔야 힘들어 그러니까 생계 때문에 힘드셨던 걸 알고 계시는데 그래도 그게 그 생활이 행복하다라고 준홍 씨한테 추천해 주시고 싶으세요? 한번 그 입원했을 때 준홍 씨가 입원했을 때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진지하게 이제 돈 때문에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지내면 돈도 안 모이고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를 한번 했으면 자기도 이제 회사 간줄 줄 알았어요. 근데 잘 다니고 있네요. 간두실 줄 알았어요? 준홍 씨 간두려고 하셨어요? 일을? 그러니까 고민은 됐죠. 아,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안 나간 김에 아예 고민은 됐는데 이건 결정하는 건 쉽지가 않은 것 같아. 아, 입원하고 계시는 동안에 어차피 안 나간 거 뭐 다른 쪽으로 생각해봐야 되나 이 생각을 했는데 막상 쉽지가 않은 것 같아. 근데 그럼 다른 쪽을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어떤 이유세요? 다른 일을 구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이신지? 아, 급여가 일단 이제 아직 낮으니까 요. 어색해요. 편하게 하세요. 그러셔서 그런 면이 있고 진한 씨도 아이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생각은 하죠. 애 있으면 좋죠. 좋지. 한 명 날 생각이에요. 한 명 날 생각이요. 한 명. 근데 뭐 이렇게 지금은 아니고. 아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 아 근데 뭐 이렇게 두렵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이런 얘기 들으시면. 없어요. 나와서 키우면 된다. 되고 취미 활동도 같이 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남자여야 되고 야, 취미 활동 같이 안 해. 나중에 20살 되면 바빠. 나 야구 선수를 키울 거예요. 야구 선수요? 왜요? 야구 혹시 야구 좋아하셔서 선수를 키우신다는 맞아요. 너무 이기적이신데요. 일단 야구를 네 해야죠. 야구를 해야 된다고? 네, 내가 매니저여야 되니까. 아, 알겠습니다. 똑같은 생각 가졌는데 딸 둘 낳았어. 딸 낳으면은 피겨. 아, 피겨는 안 돼. 돈 많이 되나? 돈 많이. 아, 돈 많이 되는 것도 돈인긴 돈인데 김연아급이면은 우리나라에 거의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 태어났고 김연아가 된 거잖아요. 그죠? 몇백만 분의 1 확률로 이렇게 태어난 거니까 김연아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그냥 야구 선수나 여자로 태어나면은 생각을 안 해봐. 김연경 여자는 김연경 여자가 좋긴 좋죠. 배구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니까 아빠는 딸을 좋아해요. 아 그래서 딸이 좋긴 좋은데 나랑 같이 뭐 낚시도 다니고 야구도 하고 야구도 해야 되고 하려면 남자가 돼야 돼. 그러네요. 저는 남자. 애 낳는 거 두렵지 않아요. 키우면 되지 뭐.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다들 이렇게 그게 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가정을 이루는 거. 동물 꿈까지는 아니죠. 작은 목표라고 해야 되지 삶에서. 왜요? 혼자 살면 더 프리하게 살면 되죠. 살 수 있죠. 뭐 각자의 사정은 다르겠지만 아. 제가 아까도 했죠. 저는 그렇게 유복하게 자라지 못해서 어렸을 때부터 혼자 많이 자랐어요. 혼자 많이 살아서 가족이 이렇게 좀 많았으면 좋겠다. 가족을 꾸리고 싶다. 그런 꿈이 있었죠. 크면서 애들도 되게 많이 낳고 싶었는데 협조가 안 돼서 협조가 잘 안 된다. 훈 씨도 응? 아이를 낳고 싶으세요? 결혼했어야지 아이를 낳죠. 아니 그러니까 결혼당했는데 아이를 낳아가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상상, 그러니까 꿈. 아, 왜 상상 너무 잘 있잖아. 입양은 결혼 안 하면 입양 못 해요. 아 그래? 아,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 지금은 내가 아이인 것 같아요. 돌아이. 알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또 나온다고 생각하면 좀 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 것 같고.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제 라디오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오랜만에 봉근님 말고도 용호님이 용호 씨랑 그러니까 봉근 씨 말고도 용호 씨랑 준홍 씨도 되게 오랜만에 라디오에 나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진한 씨랑 훈 씨한테 이 얘기를 좀 듣기는 했었는데 이제 뭐 이렇게 사정상 어쨌든 이제 라디오를 그만두신 분들도 있고 한데 계속 이제 라디오를 왜 계속 하려고 하시는 건지 이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요? 진한 씨랑 훈 씨가 라디오를 계속 하고 계셨잖아요. 우리 얘기였네요. 네. 왜 라디오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솔직히 말했으면 될까요? 네. 할 일이 없어서 집에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그냥 팔굽혀펴기 하고 자전거 타고 그냥 뭐 TV만 보니까 네. 아니면 뭐 그냥 나오면 그냥 심심하지 않으니까 그 다른 집, 회사 이외에 다른 지역을 와볼 수 있어서 그러니까 집이나 회사 말고도 다른 친밀한 어디다가 여행을 다닌 것도 아니고 그냥 나오는 그냥 습관처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친밀한 유대관계가 집이나 회사 외에도 갖고 싶은데 그런 관계가 라디오가 될 수 있는 것 같다? 그냥 라디오는 그냥 내가 뭐 이거 하고 막 내가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나와서 얘기하다 그냥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즐겁으시기도 한 거예요? 뭐 즐겁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슬픈 건 왜? 슬픈 얘기도 하잖아요. 내 얘기도 하고. 조금 전에도 슬픈 얘기 있잖아요. 아 슬프다. 슬픈 음악 깔아줘요. 진한 씨는 어떤 이유에서 계속 라디오를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직하면 안 할 건데요. 이직은? 네. 아 글쎄 모르겠어요. 그냥 노조 중간 때부터 2주에 한 번씩 나와갖고 꽤 습관처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재밌어요. 저는 재밌어. 그러니까 얘기를 저도 상당히 많이 안 하는 편 중에 한 명이에요. 말을 많이 안 해요. 말을 많이 안 하는데 뭐 라디오 나오면은 말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같이 훈영하고도 같이 일하면서 같이 빈 시간이 되게 많아요. 일하면서도. 근데 얘기를 많이 안 해요. 서로 핸드폰 보거나 그냥 뭐 먹을까? 뭐 먹자? 커피 마실까? 커피 마실까? 그럼 커피 마실 때도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하고 별로 얘기 안 하는데 훈영하고 라디오 와서 얘기하면은 서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좋아요. 재밌어. 저도 원래 말이 없어서요. 말이 없는 스타일이라서 살대로 다 얘기할 수도 있고 원래 SK 욕할 수도 있고 원래 술 먹어야 난 말을 많이 하는데 술을 안 먹고도 얘기를 할 수 있구나 이런 느낌? 근데 그럼 이렇게 진한 씨 얘기를 듣고 궁금해지는 게 하나 더 있는데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이렇게 서로 얘기를 말씀을 대화를 별로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처음부터 그랬나요? 일을 하실 때부터? 옛날부터 그랬어요. 딱 할 얘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딱 할 얘기라는 게 뭐 서로 간에 뭐 형 뭐 어떻게 지내지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뭐 만나갖고 뭐 이렇게 하자 뭐 이런 게 아니고 형 오늘 뭐 먹자. 응 먹자. 아니 둘이 얘기하는 거 아는데 진한이가 훈영한테 오늘 몇 시 있어? 아니 없는데 도와줘. 근데 이게 근데 맨날 도와달라는 것처럼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내가 더 많이 도와줘요. 근데 도와줘야 돼. 맞아, 맞아. 서로 도와줘야. 아 그래야 시간이 잘 가. 서로 비어 있어가지고 항상 가만히 있어요. 지금 저희가 노조 전에는 솔직히 노조 전에는 하루에 7타임 만약 플로 차고 막 이럴 때는 서로 연락도 안 하고 밥 때도 거의 못 만났어요. 예전에는 오전에 새 집인데 나는 지금 끝났어. 나는 11시에 끝났어. 근데 형은 12시에 끝나. 그러면 형은 밥을 못 먹게 되겠죠. 나는 먹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빡빡하게 하다가 지금은 오전 일이 항상 늦게 끝나도 12시 안에는 무조건 끝나요. 더 이상 걸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점심시간도 여유 있어요. 1시간에서 1시간 반은 거의 확보가 된 거랑 다름없으니까 여유가 많이 생기니까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했네요 제가. 훈영하고 진솔한 얘기는 솔직히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난처럼 그러니까 훈영님하고 저하고 KT 때부터 이어졌으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됐는데 그렇게 라디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디오 오면은 그냥 얘기 많이 하니까 좋아요 하고 가면은 좀 피곤하긴 하지만 어차피 뭐 우리가 맨날 하는 것도 아니고 2주나 3주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나름 이 사람을 하는 얘기도 들으면은 내가 와닿는 것도 있고 내가 얘기하는 게 이 사람한테 와닿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와닿으면 고맙고요. 공감 가는 거 많을 거예요. 다 노동자니까. 근데 진한 씨 얘기 듣고 제 좀 감동했어요. 네. 감동적인 얘기한 적이 있는데. 내가 와닿았어 진한 씨의 말에. 네. 그러니까 이렇게 와닿는 사람 있고 나도 와닿게 많이 와닿아요 하는 얘기. 규리 씨가 하는 말도 좀 좋은 말도 많았고 훈영이 좀 장난스럽게 얘기해도 속이 되게 깊기 때문에 좀 심각하게 얘기하거나 신중하게 얘기하면은 좀 예 좀 있어요. 좋아요 라디오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또 이제 돌려서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라디오를 계속 유지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제 라디오를 왜 떠났냐에 대해서 또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장 최근에 떠나신 분들부터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왜 라디오를 왜 떠나게 되었는지를 준홍 씨부터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그냥 그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을 일 있으면 일 있어서 떠났다고 그때 네. 공부한다고 네. 아 맞네 아, 제가 라디오를 왜 떠났냐고요? 글쎄요. 제가 라디오를 아 그러면은 봉근이 형 먼저 하자. 엔지가 너무 많이 나요 이거. 아 봉근이 형 엔지가 아 차례대로 용역 먼저. 용역은 얼굴이 빨개졌어. 아 억양이 준호이가 아까 규리양이 네. 이렇게 해주세요 했잖아. 네. 그래갖고 그거에 너무 신경 쓰는 것 같아. 아 죄송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러니까 그 앞에 질문을 담아달라는 말이었어요. 그냥 제가 라디오를 그만둔 거는 네. 하면서 얘기하면 되잖아. 네. 아 어쨌든 내가 성공했을 때 그냥 놔두지 왜? 아 죄송해요. 아니 죄송해요 진짜 없었어. 아 없었어. 아 그거나 아니야 말이 정말. 유치원 사람이 운변하는 거 있잖아. 그 이현 씨. 내가 라디오를 왜 그만뒀냐고요? 이렇게 올라 이렇게 야면 그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되죠 뭐. 네. 그 용영이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용호 씨가 먼저. 예. 용호 씨는 용호 씨는 왜 라디오를 떠나시게 된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제가 왜 라디오를 떠났냐면요. 떠난 건 아닌데 안 하게 되는 이유는 그냥 재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원래 내 성격에도 잘 맞지가 않고 또 하나는 준홍이가 안 나오니까 봉근이도 안 나오고 준홍이도 안 나오고 하니까 재미가 없더라고 점점. 다 있을 때는 재밌었는데 점점 재미가 없어지니까 흥미를 잃으면, 그러니까 옛날부터 뭐든지 이렇게 흥미를 잃으면 그때부터는 정말 하기 싫어요. 그게. 흥미가 있을 때는 막 열심히 하다가도 흥미를 잃으면은 그냥 하기 싫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안 나오게 되고 준홍이한테 갈래? 그랬는데 준홍이 안 간다 그래가지고 그래 나도 안 갈게 그렇게 됐어요. 예, 네, 알게 됐네요. 지금 용호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남 탓인데. 아 근데 중요한 게 용호 형 네. 라디오 네. 몇 번 안 했어요. 내가 아, 뭐 제가 더 오래. 맞아요. 보, 아 그러니까 뭐 당황해. 그러니까 이거 들으면서도 좀 웃긴 게. 그러네. 맨 처음에 생각해 보니까 시초가 네. 맨 처음에 라디오가 준홍이, 네. 봉근 형, 나 이렇게 세 네. 명에서 하다가 네. 얼레벌레. 준홍 씨, 봉근이 형, 훈형님, 나 이렇게 네 명에서 하다가 난 게스트로 온 거잖아. 게스트로 원래. 한두 번 왔다가 봉근이 형이 빠졌어. 빠진 다음에 얼레벌레 용우 형 안 나왔고 그러다가 준홍이도 학원 공부해야 된다면서 이제 라디오를 네. 네 이렇게 된 거지. 시간만은 아, 남았나 봐요. 약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세 분이 그러니까 진한 씨, 봉근 씨, 준홍 씨가 되게 열심히 하셨고 근데 그게 재밌으셨는지 용호 씨도 같이 나오시기 시작해서 훈영이 먼저 나왔죠. 아 그러니까 훈 씨랑 용호 씨랑 거의 비슷하게 네. 나왔어요. 그래서 다섯 분이서 계속 하시다가 이제 봉근 씨가 이제 빠지셨고 그 다음에 용호 씨가 그래도 몇 번 나오셨어요. 제가 맞아요, 맞아요. 예, 그 리스트를 보니까 근데 용호 씨가 어느 날 이제 나 더 이상 안 해 이렇게 선언하고 나가시고 나서 한참 뒤에 준홍 씨가 나가셨거든요. 아, 근데, 준홍이 한참 네, 됐어요. 네, 한참 뒤에 나가셨는데 봉근이 때문이었네. 그러니까 봉근 씨 때문에 나갔다. 아, 근데 그러니까 그냥 재미가 없었다는 얘기가 어떤 거예요, 용호 씨에게? 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막 잘 어울리는 편이 아니에요. 혼자 노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일단 집이 멀어. 그러니까 집이 멀다 보니까 그러니까 회사에서 여기까지 오고 다시 반대로 가서 회사를 지나쳐서 집을 가야 되니까 그것도 너무 싫은 거예요. 올 때마다 2주에 한 번 오는데 맨날 놀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용호 씨가 이제 라디오를 그만둔다고 하셨을 때 그때 시기가 이제 와이프분이랑 재결합하는 시기랑 겹쳐요. 아, 그때 좀 바쁘기도 네, 했어요. 거의 한 한두 주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렇게 되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이렇게 함께 하길 또 원했고 노조가 이렇게 많이 뭉치길 원했던 분 중에 하나가 또 용호 씨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제 와이프 분이랑 합쳐서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런 건가 농담 삼아 얘기를 그건 아니고 예. 사실 뭐 그때 합치면서 다시 와이프 네 저희 그 마누님하고 그분 그 분께서 그렇게 뭐 일단 저녁 시간에는 안 그래도 뭐 시간은 많으니까 뭐 작업할 충분한 시간은 있었고요. 예. 그 외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노조를 하면서 이거 이 라디오를 하면서 좋았던 게 이제 처음에 노동자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 세 분이 이렇게 라디오 하는 걸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예. 아 정말 바뀌어가고 달라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어느 순간 좀 약간 회의감도 좀 들었어요. 아 별로 달라져가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는데 달라져가는 것 같지가 않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점점 흥미가 떨어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번 흥미가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슨 말을 해도 주위에서 무슨 말을 해도 이제 귀에 안 들어오죠. 하기 싫어지고. 그게 혹시 이제 무늬만 노조다 처음에 자기 소개하셨을 때라고 했던 맥락하고 비슷한 그렇죠, 맥락인가요? 그렇죠.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얘기해 주시면. 그러니까는 잘 하고 있는 처음에는 이제 열심히 이렇게 막 하면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아 나도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구나. 잘 안 하고 있구나. 아, 어떤 면에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남 탓을 좀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 그냥. 아, 이거는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뭐 잘 되겠지 하는데 어느 순간 아무 사람이 이렇게 어울려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남 탓을 하게 되더라고 속으로. 아 계속 쟤도 안 하고 아 나도 하기 싫다. 뭐 아니 우리 집에 말고도 전체적으로 이제 물론 다 그러신 건 아니에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되게 열심히 하는데 사람이 잘하는 걸 본을 받아야 되는데 항상 내 눈에 들어오는 거 못하는 거 그러니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못하는 거랑 비교를 하다 보니까 아, 쟤도 안 하는데 아, 나 힘들다 못하겠다 뭐 이러다 보니까 자꾸 안 하게 되고 외면하게 되고 그러니까 노조 가입해 있긴 한데 참여는 잘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와서 또 막상 내가 그런 얘기를 여기서 이제 뭔가 달라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뭐라 그래 모순? 그런 모순을 좀 느끼면서 그래서 굉장히 그 거짓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재미도 많이 떨어지더라고. 아 기자회견 같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 더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면 혹시 떠나가실 때 그러니까 라디오를 이제 그만두어야겠다고 얘기를 마음을 드셨을 때 남은 분들께 미안한 감정 같은 건 없으셨어요? 아 나는 처음부터 나올 때 나는 게스트였기 때문에. 그만뒀다가 언제든 또 다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게스트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난 진행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일명 같이 하셨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지회장이셨고. 그래서 게스트로 나와서 열심히 했고 다음에 또 시간 나면 나와서 또 하면 되죠. 그런 부분이 있으셨고. 네. 우리 준홍 씨 얘기를 다시 들어볼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준홍 씨는 혹시 라디오를 그만두시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아, 제가 아, 아니요, 형수님이 아니라 말이 안 나. 기자회견 자리에서 말을 못하는 거 있잖아. 제가 이거 하냐 지금. 되게 꼭 연예인 기자회견. 연예인인 줄. 아, 제가 라디오를 그만두게 된 이유는 저도 사실 이제 흥미를 사실 잃었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뭐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였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서 질문을 다시 드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흥미를 잃었다라는 게 어떤 건지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 처음에는 뭐 좀 호기심도 있고 우리 이렇게 진아님하고 뭐 봉근님하고 뭐 저랑 했을 때 뭐 훈이 형님 까지도 뭐 괜찮아 뭐 처음에는 흥미 재미도 있고 했는데 점점 점점 흥미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발전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예 그렇네요. 그러니까 어떤 라디오가 약간 챗바퀴 도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렇죠, 그렇죠. 그냥 막연하게. 네. 막연하다는 아, 기분. 네. 대본이 없어서 그런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3주간의 소식이 없어서 그래. 3주간, 2주간의 소식. 아, 2주간의 소식이 소식. 없어지셔가지고. 그러니까 역할이 없어져가지고 좀 흥미를 잃으신 건가요, 그러면? 아니, 그 꼭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요.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약간 풀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흥미를 잃었다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뭐 내가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를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이제 라디오 그만두실 때 학원에 이제 다녀야 돼서 이제 날짜가 겹쳐서 못할 것 같다 뭐를 준비하고 있다 학원에 다니면서 그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네. 어떤 학원에 다니시고 왜 다니시게 됐고 이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거는 그냥 뭐 자격증 같은 거를 생각해서 자격증을 따려고 했었던 거고요. 뭐 사실 뭐 쉽지 않더라고요. 네. 자격증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자격증은 또 왜 따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냥 자격증도 없었고 뭐 뭔가 를 하면 좀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했어요. 자격증도 없, 무슨 자격증을 따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거는 뭐 아까 그러니까 어쨌든 통신 쪽 관련이에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니까 통신 쪽 관련 자격증을 따려고 하셨는데 그게 그래서 학원을 다녀야 했었고 근데 이제 그 자격증을 따는 이유가 뭘 위해서 자격증을 따려고 하셨던 거예요? 어,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가 어떤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뭔가 진급을 하고 싶다던가 아니면은 좀 더 나은 나를 위해서 좀 더 나은 나를 생각하면서 네. 조금 더 나은 나를 생각하면서 네 학원을 다니는 게 조금 더 나은 나를 생각하게 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실질적으로? 어, 뭐 잘 됐으면은 뭐 그래도 좀 도움이 됐겠지만 뭐 잘 되지 않아서 뭐 큰 도움은 안 된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생각한 것만으로도 뭐 그래도 뭐 가상하게 뭐 가상하지 않나. 아 그럼 포기했나요 지금? 아니 뭐 다른 거 뭐 하고 싶은 거 생각해봐야지. 아 근데 뭐 이렇게 계속 도전하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저렇게 뭘 그냥 젊었을 때 뭘 해야지. 아니 뭐 꼭 자격증이 아니더라도. 자격증이 아니더라도 근데 뭐 공부하는 것 자체가 사람이 틀려지는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진짜 안 했거든요. 티 나요. 진짜 티 나가지고 좀 감수성이 예민해졌어요. 저는. 진한 씨나 훈 씨는 뭐지 준홍 씨가 떠나가실 때 라디오 그만두겠다고 할 때 서운치는 않으셨어요? 아니 저는 뭐 어 뭐 그냥 뭐 공부한다는데 뭐 그거 뭐 뭐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더 좋은 거지 뭐 자기 개발하는데. 진한 씨는 미투. 준홍구한테 얘기했어요. 뭐 외국어라도 배워라 막 이렇게 그렇게 배우는 게 뭐 이렇게 스펙을 쌓으라고. 쌓으라고. 네. 특히 외국어를 내가 추천을 많이 했어요. 외국사 뭐 얘기하고 그런 게 재밌긴 해요. 그게 배우는 과정이. 그렇군.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봉근 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봉근 씨는 이 1년여 만에 라디오를 나타나 라디오를 이제 같이 하시기도 하고 지금 오늘 하시게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렇게 얘기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라디오를 그만두시게 되면서 어떻게 일단 살아오셨는지부터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디오를 관둔 거는 일단 회사를 이제 퇴사하면서 관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때 당시에는 이걸로는 이렇게 살기가 힘들어서 이제 주변에서 얘기 듣고서 이제 직장을 옮긴 거죠. 보고 그래서 그때 직장을 옮길 때 이제 좀 해서 그 시흥에 있는 공장에 갔다가 거기서 몇 개월 일했더라. 하다가 너무 안 맞더라고요 적성이어서. 시간도 너무 오래 하고 그래갖고 다시 이제 지금 다니는 회사에 아는 형이 있었는데 이제 그쪽 형이 계속 연락이 와서 자리가 있다고 하다 고민하다가 옮겼죠. 그러니까 시우 라디오를 처음에 이제 공장에 가셨다가 다시 거기선 뭐 어떤 부분이 힘드셨어요 공장에서는? 그러니까 집에서 집이랑 거리가 있어가지고. 왜요? 아니 출퇴근. 집하고 그 출퇴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가는 데 한 시간, 오는 데 한 시간 좀 넘어서 집에서 6시 한 반 나가면은 집에 들어오면은 애들 잘 때 막 이러고 하니까 해서 아 이것도 너무 힘들다 이거 아니다 그래서 생각하던 차에 이제 연락 받고서 이제 바로 결심하고서 지금 일하시는 곳으로 넘어오신 거고. 그러니까 원래 다시는 이 통신 일을 안 하려고 갔는데 아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옮기고 나서 연락을 안 했었어. 그러니까 얘기를 안 했어. 그래서 누구한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다시 케이블 한다는 얘기를 못 했어요. 그래서 근데 훈이 형이 자꾸 보자고 해서 한번 동네 와가지고 그때 이제 훈이 형한테 한번 얘기했어. 저는 얘기는 안 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는 다시 통신 일을 한다는 게 그럴 거면 또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들을 거고 그리고 뭐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도 해서 근데 좀 지내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얘기하고. 통신 일을 다시 한다고 마음을 먹으셨을 때 왜 주변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일단은 관둘 때 그게 솔직히 같이 노조를 좀 이렇게 하고 했는데 관둔다는 게 되게 미안했어요. 그래서 복귀하고 한 달 전부터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도저히 안 돼가고서 알바도 이제 좀 해봤는데 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하다가 이제 안 좋은 가 관두게 된 거죠. 생각을 하다가 계속. 그럼 그때 이제 SK브로드밴드에서 일을 하시다가 그만두시고 다른 일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심정이 드셨던 거는 그래서 이제 공장으로 가야겠다라고 하셨을 때는 그때는 이제 다시는 통신 쪽으로 오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을 먹으셨던 거예요? 그렇죠. 굳게 다짐하고 갔죠. 근데 다시는 왜 그렇게까지 마음이 드셨어요? 아예 관둘 때 아예 그냥 정이 다 떨어졌던 것 같아요. 아예 아 더 이상 있으면 너무 큰 상처를 못 받겠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죠. 봉근 씨가 노조를 하는 동안에 겪었던 그러니까 아 통신 일은 아니다라고 이제 겪었던 그 봉근 씨의 상처라는 게 어떤 건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냥 그 가장 힘들었던 게 애들 때문에 힘들었는데 둘째가 이제 저희 파업 때 출산을 했는데 그때가 와이프도 산후조리원도 못 보내주고 그때가 좀 많이 힘들었죠. 돈 때문에 이렇게 그렇다는 금전적인 것 부분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것 때문에 근데 공장에 처우도 그러니까 다른 직종으로 옮기셨잖아요. 근데 거기 처우도 여기 SK브로드나 통신일만큼도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셨던 거예요? 아니 처음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뭐 돈적으로는 괜찮았는데 이제 근무 시간이니까 애들하고 아예 시간을 같이 못 있으니까 또 노조 한 것도 이제 애들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고 해서 한 건데 그러니까 아예 애들 자고 있을 때 나갔다가 자고 있을 때 들어오니까 해서 하다가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또 생각을 갔잖아요. 그러다가 기회가 또 와가지고서 바로 또 온 거죠. KBLH HCN HCN. 네. HCN은 SK 브로드밴드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다르시나요? 네. HCN은 비슷한데,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이렇게 과하게 지시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정신적으로는 더 편해요. 노조가 거기는 노조가 있나요? 없죠. 없는데도 네. SK 브로드밴드보다 더 나은.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 관리나 이런 걸로 이제 그 압박이나 그런 게 없으니까 들을 하고 여기는 또 좀 개성들이 있어서 그런지 나가면서 알아서들 다 신고를 하더라고. 아, 뭐 어떤 걸 신고? 노동부에다가 이제. 아. 노조가 더 무서운 거예요. 아 이런 불법 착취를 했다 이런 거를 이제 노동자분들이 불법 착취는 없고 이제 저희 쪽에서 뭐 퇴직금이나 뭘 좀 안 주니까 아예 이제 신고를 해서 받아서 합의해서 이렇게 받더라고. 그럼 봉근 씨께서는 지금 HCN에는 정규직으로 계신 거예요? 하청의 정규직 아니면 아니요. 그러니까 4대 보험이 아니 3.3%인데 요번에 이제 거기 이제 퇴직금 포함해가지고 급여를 좀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니는데도 4대 보험 든 사람 안 든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 전에 몇 분들은 이제 3.3%였고 저도 3.3%로 들어갔죠. 그래서 요즘에는 4대 보험 그 요구가 들어달라 요구를 하면은 들어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저도 이렇게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서 그냥 있어요. 아직 그 어쨌든 4대 보험을 내면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시스템인 거죠. 좀 부담하지 반반. 반반 네. 하는 거고. 근데 또 그 금액이 부담스러우니까 못 드는 거죠. 들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어떤 부분에서요? 일단 오래 다닐 생각이 없어서 더 받는 게 나을 것 같더라. 그 왜 거기서는 왜 오래 다니실 생각이 또 없으신 거예요? 통신 일 말고 딴 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어떤 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크릿. 아니 잘못될까봐. 괜히 말했다가. 말했다가 네. 잘못될까봐 다른 일을 준비하시고 그쵸. 계시는 게 있으시다는 그쵸. 거죠. 두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나 있으세요? 네.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다른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 둘 다 안 될 수도 있어가지고요. 그래도. 안 될 수 있어가지고. 아 진짜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는데 그 네. 제가 부탁드린 거 있잖아요. 예. 마지막 멘트 그 DJ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명만 하자 한 명만. 아예 안 돼 안 돼. 훈영 한 명씩 다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끝내는 걸로 해볼게요. 뭐? 아 장시간 저희 방송을 들어줘서 고맙고 저희가 부족한 게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들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SK 브로드밴드 기사 남훈입니다. 같이 함께한 이진환입니다. 제가 했던 말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SKB 기사 김진홍이었습니다. 오늘도 아쉬운 작별의 시간이 다가왔네요.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SK 브로드밴드 다니다가 퇴사한 전 봉근입니다. 아, 네. 오늘 그 오랜만에 라디오 나와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저도 많이 느끼는 바가 있었고 저희가 조합을 하면서 또 뭐 많은 변화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얘기들을 듣고 청취자분들이 또 무언가를 느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는 SK 브로드밴드 기사 김용호였습니다. 와! 와! 고생하셨어요.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왜 당신 안 합니까? 저는 SK 브로드밴드 노동자분들과 함께한 변규리였습니다.